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서태지가 윤진이를 변화시키듯 윤진이가 성균이를, 오빠가 나를, 내가 오빠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전히 사랑이다. 응답하라 1994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람을 통해 눈 깜짝할 새에 변화하곤 해요. 그리고 사랑의 형태와 사랑하는 대상은 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연인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혹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과 의리,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팬심. 오늘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팬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방탄소년단 매직샵. 저 꿈의 소리를 얼른 다 보면 괜찮을 거야 여기 매직샵 So show me, I show you 듣고 오셨던 곡은 가수 방탄소년단이 팬들을 위해 부른 팬송이었습니다. 아이돌은 팬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배우도 유튜버, 스트리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팬은 연예인이나 셀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팬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팬을 가질 수 있죠. 가수나 배우부터 작가, 화가, 감독, 의사 등등이요.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을 동경하고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팬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벚꽃이 떨어지던 날 그댈 처음 만났죠. 워너원 약속해요. 두려운 설렘들이 뒤섞이던 날 이제서야 말해요. 난 많이 겁이 났었죠. 어쩌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서툰 날 가슴에 품어주었던 못난 날 기꺼이 안아주었던 그대는 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나 왼쪽 가슴에 새길게요. 영원히 약속해요. 잊지 않겠다고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준 널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내가 더 많이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잊지 않겠다고 내게 빛이 되어준 그대 단 하나라도 내 편이 돼주길 바랬던 그때 세상이 날 속여도 넌 나는 날 믿어줬었지. 피지 못한 꽃처럼 선물 같은 나날 매일이 기념일 같아. 태양이 안겨버린 달처럼 너무 예쁘게 어떤 빛보다 더 반짝여. 영원히 약속해요. 잊지 않겠다고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날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빛나도 보날 앞에 약속해. 그럼 본격적으로 팬심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춘 기록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혜준아, 나는 오늘도 너에 대한 덕심으로 하루를 버틴다. 너도 잘 버티고 있지? 하루가 너무 고단할 때, 사람에 치이고 인생에 치여갈 때, 자신의 팬심과 동경하는 대상이 힘이 될 때가 있죠.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심심하고 지루했던 일상 속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동경하는 대상을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은 상식을 채우거나 교양을 넓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신선하고 행복하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삶 속에서 여유와 행복을 주는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팬심도 그중 하나랍니다. 지친 삶 속 찾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인 셈이죠. 엑소 약속. 가끔 이 문을 닫고 난 생각에 빠져 무대 위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내서 서두른 내 모습도 좋아해 준 너였지만 과분한 그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준 너 두 팔로 감싸나준 고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란 그 맘 편히 날 사랑하지 못하고도 추억을 떠올려 그리워해 조금은 네가 안타까워 좋아질 거라 잊혀질 거라 하는 위로조차도 너를 달래줄 수가 없기에 또 나는 불안해해 떠나지 말라 널 붙잡고 싶어 이미 여긴 약속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 평생 네 곁에서 살아 숨쉬고 싶어 처음처럼 행복하게 빌어 고마워 비가 내 사랑해 내겐 내 모든 걸 다 저도 모자라 내 사랑아 평생 지켜줄게 yeah, 나만 따라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준 너 두 팔로 감싸나준 고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가득한 채로 동경하는 대상의 사진과 정보 등을 모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하다 보면 서러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팬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들었을 때 서러운 말들을 드라마 속 대사를 중심으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걔네는 너 몰라 유형이에요. 청춘 기록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언니, 제일 한심한 게 연예인 인성 영업하는 거야. 언니가 개인성을 어떻게 아냐? 팬심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동경하는 대상에게 닿고 싶은 몸부림 또한 아니에요. 진정한 팬이라면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성 또한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면식이 없어서, 아는 거라곤 영상이나 음악, 작품이 달아서, 단지 동경하는 대상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팬심을 부질없는 감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팬들은 크게 상처를 입곤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빠순이라는 단어 사용 유형인데요.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빠순이라고 불러도 되지. 근데 남이 부르는 건 안 돼. 그건 우리를 폄하하는 거야. 빠순이의 뜻은 네이버 국어사전의 말을 빌리면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성 팬 중 여자를 속되이 이르는 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극성 팬이라는 말은 보통 팬심이 향하는 대상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대상에게 미쳐 있을 때 주로 붙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팬을 칭하는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서 빠순이라는 단어를 쉽게 건네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소녀시대 그 여름. 지나간 계절 그 사이로 새겨진 추억 그 중에도 오늘 난 널 처음 본 그날 떠올라. 햇살 좋은 여름날 너의 순수한 웃음 눈부시던 그 순간이 영원히 될 줄 넌 알아. 걸음이 느려진대도 난 널 기다려. 드라마 속 ASMR. 드라마 속 ASMR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번 주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저번 주에 들으셨던 노래는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거의 주제곡이었던 드림하이였습니다. 어렸을 적 이 노래를 듣고 학교에서 쉴 새 없이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의 ASMR은 팬심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드라마 속 대사와 함께 할게요. 박민영 주연의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완벽한 큐레이터의 사생활인 아이돌 팬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왜? 이 소리는 극중 손보현님이 박민영님의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망가뜨린 소리입니다. 여주인공의 반응으로 봐서는 꽤나 소중한 물건이겠죠? 이 물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 ASMR 코너 퀴즈의 정답은 바로 밑에 있는 댓글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며 저번 주의 정답곡 드림하이 듣고 오겠습니다.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마.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on. 정리하자면 우리는 무언가에 열중한 사람을 팬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를 동경하거나 무언가에 깊이 심취한 사람을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인 일코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나돌 정도로 팬과 팬덤, 팬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왜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진 않고 그래서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렵지만 부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동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